그런 밤 정현입니다. 요즘 아주 공감 가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싫은 일은 하지 마라. 미운 사람은 만나지 마라. 가기 싫은 자리 가지 말고 먹기 싫은 건 먹지 말아라. 인생은 짧다. 경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너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고 살아라. 공감은 가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 참 어렵죠.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미운 사람도 안 그런 척 만나야 하고 가기 싫은 자리도 가서 기분, 분위기 맞춰야 하고 그게 무난하게 사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은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더 잘하잖아요. 남들 다 쉬는 일요일이지만 라디오가 좋아서 생방을 해도 기분이 좋고요. 그 핑계로요. 제가 좋아하는 일들, 제 얘기들 오늘 참 많이 하고 가고 싶습니다. 1월 1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11일 일요일이죠.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종현의 크레이지였습니다. 김혜림님. 일요일 생방이라니 신난다. 내일 출근이지만 하고 싶은 일 해야 한다는 핑계로 다 듣고 잘게요 하셨습니다. 자, 다 들으시고요. 그리고 저의 솔로 미니 앨범이 발매되었으니 그 곡도 전부 다운로드 받고 주무세요.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미니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홍보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홍보 심하게 하고 갈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조심조심 하면서 이야기 못했던 음악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제가 이 음악 그때 말씀드렸던 편곡적인 방향 생각하고 있다. 그게 이 곡이었어요. 이렇게 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336446님 쫑디의 센스 덕분에 오늘 프리스타일 특집 알 것 같아요. 세뇌당해서 다운받아야겠네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제 음악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일단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저에게 조금만 투자해 주십시오. 제가 그 시간 좀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 저의 첫 번째 솔로 미니 앨범에 있는 곡들로 함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 크게 라디오랑 노래 이 두 개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노래들, 음악들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참 기회가 되네요. 너무 뜻깊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 목소리로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부에서는 90s but goodies 함께하고요. 요즘 토토가 때문에 음악 차트에서도 90년대 노래들이 점령을 하고 있죠. 제가 그 얼마 전에 뭐 음악 방송을 계속 갔는데 진짜 상위 랭크에 와 토토가에 나왔던 음악들 올라가 있어서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90년대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도서와 함께합니다. 어떤 배우는 영화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자꾸 서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대 위에 있으면 마치 발가 벗겨진 느낌이 든다. 굉장히 긴장되면서도 그 기분을 즐기게 된다. 그때부터 관객과의 소통이 시작된다. 저도 오늘 푸른밤 가족들 앞에 맨몸으로 선 기분이네요. 긴장이 되면서도 즐겁습니다.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 저 종현의 첫 솔로 앨범 베이스에 담긴 노래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선곡으로 저를 보여드리는 시간이죠. 종현의 프리스타일. 오늘은 그 어떤 시간보다 더 낱낱이, 더 가까이 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저의 첫 솔로 앨범이 발표가 됐는데요. 누구보다 먼저 푸른밤 가족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종현의 프리스타일을 통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주제, 종현의 첫 솔로 앨범 베이스에 담겨있는 노래들입니다. 이제부터 한 곡 한 곡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곡 할렐루야입니다. 이 곡은요, 이 곡은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종현의 할렐루야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요, 휘성씨와 함께 가사를 쓴 곡이고, R&B 장르예요. 소울 감성이 있는 곡입니다. 잔잔한 멜로디가 주를 이루고,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콰이어가 상당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이번에 곡을 쓰고 가사를 쓰고 편곡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한 곡 한 곡마다 생명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주려고 했는데, 이 곡에선 사실 콰이어가 포인트였습니다.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3번 몇 번 트랙이죠? 제가 트랙을 막 만들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헷갈리네요. 이 곡은 아마 3번 트랙일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휘성씨의 가사가 참 돋보이는 곡이고, 너라는 명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오마주로 또 가사에도 넣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첫 곡으로 크레이지가 나갔었죠. 그 곡은 저의 타이틀곡이고요, 이번 미니앨범에 타이틀곡이고, 가사도 제가 썼고, 길티 플레저라는 남들에겐 떳떳하지 못한 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은근한 쾌락, 그런 걸 좀 설명한 가사가 돋보이는 레트로한 곡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노래를 또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다음 노래는요, 네온 듣겠습니다. 이 곡도 제가 썼고요. 디즈씨와 함께 작곡을 한 그런 곡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 넌 마치 날 알아본 듯이 환하게 빛나지 어둠 밤 별같이 최근에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니온 들으셨어요. 디지씨와 함께 작곡했고요. 제가 가사를 쓴 곡입니다. 미디움 템포 R&B 곡이고요. 일단 이 곡을 쓰면서는 좀 욕심을 엄청나게 많이 부렸어요. 음악적 화성 그리고 뭐 더블링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응축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던 곡이고요. 욕심을 엄청나게 낸 곡이어서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곡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랑을 못 받아도 내가 더 많이 사랑해줄게 네오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곡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녹음을 하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음이 많이 나오는 곡이고 제 앨범, 이번 앨범 중에서 좀 유일하게 힘을 많이 준 그런 곡이다 보니까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디즈씨는 제가 함께 작업했던 작곡가들 중에 거의 저와 가장 케미컬이 잘 맞았던 그런 멤버였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네온,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어두울 때 더 빛나는, 그리고 남들보다 더욱더 뭔가 다른 컬러톤을 갖고 있는 매력을 가진 여자를, 넌 네온색을 가진 매력이 있는 그런 여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사예요. 사랑에 빠져있는 정은비님, 설명 조금만 더 자세히 해주세요. 8살짜리 애기한테 설명하듯이 하셨습니다. 혹시나 곡을 다 못 틀까봐 초조한 마음에 빨리빨리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 좀 천천히 더 해드리겠습니다. 8849님, 설마 크레이지 곡 설명 끝난 거예요? 하셨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레트로한 분위기가 드는 곡이고요. 뭐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펑키 그리고 네오 소울에 대한 장르의 이해도가 있는 곡입니다. 제 가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제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보컬 창법을 많이 쓴 곡이에요. 이런 곡이 타이틀이 돼서 많은 분들이 어색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재밌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 곡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노래를 한 곡도 이어서 듣고 올까요? 노래는요, 1인극입니다. 듣고 올게요. 종현의 1인극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 첫 솔로 앨범 베이스에 담겨있는 노래들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8451님 1인극 처음에 제목 봤을 때 짝사랑이 생각났어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짝사랑하는 이야기예요. 혼자 그 사람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방 안에서 혼자 그와 사랑하는 상상을 하고 또 고백하는 상상하고 이별하는 상상을 하며 1인극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도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짝사랑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상상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7521님 제목이 1인극인데 마치 두 명이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셨습니다. 오 그래요? 제가 사실 목소리 톤 자체가 여러 개가 있어서 곡마다 좀 톤을 많이 바꾸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1230님 오 쫑디 초록창 검색어 2위까지 올라갔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검색해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인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곡은 언더독스라는 작곡가와 함께 했고요. 작곡가 팀이고요. 미국의 작곡가들입니다. 저희 샤이니의 상사병이라는 곡을 같이 작업을 했던 팀이고 사실 빌보드 차트에 여러 곡들을 올리는 그런 대단한 작곡가들인데 이번에 함께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1인극에서 그 부분이 참 좋아요. 그 가사 나 혼자 수백 번 한 사랑 고백과 나 혼자 수백 번 한 이별은 내 사랑의 1인극 슬픈 모노드라마인 이유이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반복하면서 읊조리거든요. 근데 이건 짝사랑해본 사람이면 무조건 공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짝사랑할 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사에서 표현이 되면 난 괜찮아요 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라는 식의 가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1인극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왜 나만 아파야 돼? 왜 나 혼자 널 좋아해서 나만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해? 너랑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한테 관심 하나도 없고 네가 날 엄청나게 좋아해서 너도 나처럼 힘들어 봤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좀 되게 삐뚤어진 짝사랑의 모습. 그렇지만 누구나 누구든지 단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봤을 법한 그런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인극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광고를 듣고 와서 곡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초연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 첫 솔로 앨범이죠. 베이스에 담겨있는 노래들 소개해드릴 거예요. 1003님 쫑디는 노래마다 창법, 톤이 다 달라서 꼭 한 앨범 수록곡인데 여러 사람이 부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곡에 따라서 나의 목소리를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사람마다 좀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 취향이 다들 다른 건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곡에 따라서 보이스톤이나 창법이 참 많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요. 자, 푸른밤에 처음 문자 보내봐요. 쫑디 앨범 발매한 거 듣고 수록곡 설명 듣고 싶어서 라디오 켰어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다음 곡은요.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알고 있는 곡인데요. 시간이 늦었어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컴핑 EP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곡이에요. 그리고 가사가 좀 능글맞은 남자 시간이 늦었어 빨리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일부러 길 잘못 들어가지고 더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리고 야 이제 그만 일어나자 라고 말하면서 이 말만 30분째 하면서 집에 가지 않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9217님 웬만하면 아이돌 노래 거의 듣지 않는 엄마가 제가 하도 들어보라고 계속 말하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데 좋다고 벨소리로 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시는군요. 가족분들에게도 홍보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관심 가져달라고 한 번씩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믿을게요. 노래 듣고 올까요? 종현의 시간이 늦었어 듣고요. 한 곡 더 이어 듣겠습니다. 트랙리스트에 붙어 있었던 물음표 그 곡 들려드릴게요. 라디오에서는 처음 들려드리고 음원 사이트에서는 들을 수 없는 곡입니다. 잘 들으세요.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종현의 시간이 늦었어 그리고 종현의 포춘 쿠키 두 곡이었습니다. 보너스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시간이 늦었어가 보너스 트랙이고 히든 트랙 CD 온리 포춘 쿠키는 CD에서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쿠키 트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마블 혹은 뭐 그런 히어로 영상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나오잖아요. 에필로그나 뭐 다음 영화에 관련된 뭐 스포일러성 영상이 짧게 나오는데 그런 의미로 저는 한번 이 트랙을 만들어서 써봤어요. 이 전체적인 이번 앨범을 싹 들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이 저의 앨범이 만약에 포춘 쿠키였다면 그 과자를 열었을 때 저의 음악을 다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여러분의 그 과자 속에 들어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이런 곡을 한번 써봤고 과자 속 종이에 뭐가 들어있었니? 이렇게 물어본 가사도 있습니다. 최윤서님 중간에 뭐예요? 방송사고 하셨습니다. 아니고요 노래에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난 이거 좋은 것 같아 베이스 뭐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냥 히치하이커 씨와 함께 작업을 한 곡인데 곡은 제가 썼고요. 위플케 친구들과 함께 썼던 곡이고 작사도 제가 했고 편곡만 히치하이커 분과 함께 했는데 그냥 갑자기 녹음을 할 때 야 종현아 넌 이 앨범에서 뭐가 좋은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기에 그 대답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맨 마지막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0578님 쫑디가 작곡으로 참여한 곡과 그렇지 않은 곡은 꽤 느낌이 다르네요. 스스로의 색깔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뭐 색깔이 있고 냄새가 나는 앨범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의 냄새가 나는 앨범을 꼭 만들고 싶었는데 어떤가요? 제 향기가 좀 나나요? 8847님 쫑디 저는 원래 라디오 DJ로서의 종현 팬인데 가수로서의 종현도 참 멋지네요. 응원할게요. 오래오래 음악하길 바래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주셔서 제가 열심히 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연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힘을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137님 이런 말 하면 웃길지 모르겠지만 새삼스레 아 가수였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 공짜로 듣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디오 끝나면 찾아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찾아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일단 저는 큰 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시간이 늦었어 포춘쿠키 두 곡 들었습니다. 시간이 늦었어는요, 사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들려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이 버전은 마스터링도 다시 했고요. 믹스도 다시 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한 곡이고 톤을 잡느라 참 고생을 했어요. 저는 이 곡을 저에게 있어서 좀 작곡 인생에 좀 시작을 알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곡을 이렇게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고 편곡적인 부분에 참 많은 아이디어를 냈던 곡이어서 애착이 가는 그런 곡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 곡은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종현의 데자부 듣고 올게요. 살피고 네 옆으로부터 넌 날 밀어내 One, two, three, yeah 눈을 가리고 Gosh. 옆으로부터 또 날 밀어내 Deja vu singing ooh, ooh, ooh. Stay all cool 뒤돌지 말기로 해 처음 봐도 낯설지 않아 ooh, ooh, ooh. Stay 네, 종현의 데자부 듣고 오셨습니다. 못 들으셨죠? 오케이, next. 됐죠? 광고가 물렸네요. 자, 데자부는 자이언티 씨와 함께 했고요. 많은 분들이 선공개 곡으로 알고 계신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더블 타이틀이고요. SM 최초죠. 더블 타이틀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이런 좀 뭐랄까 재밌는 새로운 케이스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즐겁습니다. 6284님 오케이 넥스트 어디 갔어요? 엉엉엉 오케이 넥스트 3283님 아이돌 노래는 잘 안 듣는데 오늘부터 샤이니 종현의 팬이 될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쿠 예. 샤이니 음악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제 음악도 이번에 나왔으니까 좀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2087님 제 장래 희망이 작곡가인데요. 오늘 방송을 듣다 보니 나중에 아주아주 만약에 라디오에 DJ를 한다면 제가 만들어낸 곡들을 플레이리스트로 틀어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디오 DJ도 정말 하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꿈이 하나 더 생겼네요 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곡을 썼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틀어드린다라는 게 노래를 부른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DJ 입장에서는 노래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서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1909님 쫑디 신랑이 쫑디 노래 너무 잘한다고 꼭 들어보랬는데 노래 좋네요.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아, 신랑분이 아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많이 홍보해주세요. 저를 좀. 자, 데자부까지 들어봤습니다. 와, 오늘 거의 다 들었어요. 벌써 이제 한 곡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곡은 사실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참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시간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곡은 윤하 씨와 함께한 러브벨트라는 곡인데요. 의미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부딪힐 걸 예상하고 살진 않죠. 하지만 항상 우리가 자동차의 벨트처럼 부딪혔을 때 날 지켜줄, 날 지탱해줄 무언가를 만들고 기댈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곡을 한번 써봤습니다. 러브벨트라는 곡이고요. 윤하 씨의 무심한 발음과 따뜻한 감성 한번 느껴보십시오. 듣고 오겠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요. 네, 오늘 제 앨범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사실 전 설렜고요. 이거 베이스라는 저의 첫 계단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곡들이 좋을까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한 앨범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노혜원이 저번에 러브벨트 푸른밤에서 처음 들었을 때도 생각했지만 푸른밤과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곡 들으면서 저는 프리스타일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90s but goodies로 돌아오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분위기를 확 바꿔서 90s but goodies로 함께합니다. 시간의 경계를 허무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잖아요. 90년대 신청곡들 들으면서 그 시절 추억에 빠져볼게요. 신청곡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미니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첫 번째 노래는요, 0048님이 신청하신 곡이네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하셨습니다. 와, 이게 요즘에 정말 인기 많았죠? 그 토토가 방송 후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와, 음악 방송 순위에도 막 오를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는 현상도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자, 분위기 확 바꿔서 이 곡 한 곡 듣고 올까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듣고 올게요. 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널 지우려 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벚꾸디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태희님, 종현 DJ 앨범 발매 축하드려요. 새벽마다 제 귀를 즐겁게 해주시는 DJ의 음반은 일단 의리로 소장하고 싶네요. 신청곡은 서태지 노래요 하셨습니다. 서태지 노래 금방 틀어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음반도 발매가 되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0년대 노래 듣고 있는데 제보가 왔네요. 3283님 쫑디 노래 음원 차트 올킬 중이에요. 3위부터 9위까지 다 쫑디예요 하셨습니다. 우와 진짜요? 와 이런 것 이렇게도 되는군요. 오,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요. 아니 사실 그냥 너무 감사해요. 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9697님 생방송으로 만나는 코너. 이 코너 진짜 신청하고 싶은 곡이 엄청 많아요. 잘못된 만남이라니 오늘 누워서 격한 내적 댄스 많이 추겠네요 하셨습니다. 좀 추십시오. 뭐 쳐도 좋지요. 누워서 뭐 집인데요 뭐. 5114님 핑클의 루비 부탁해요. 엄청나게 듣고 싶어요. 간절 하셨습니다. 핑클 노래 좋은 거 참 많죠. 9430님 영턱스 클럽의 정 틀어주세요. 어렸을 때 피아노 악보 치는 거 유행했는데 정 악보 사서 주구장창 치기도 하고 악보 앞에 영턱스 클럽 남자 멤버에게 뽀뽀도 했던 민망한 기억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뽀뽀 그랬던 적이 있나 나는 사진이나 이런 데다 뽀뽀했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영턱스 클럽은 그리고 저도 좋아했었고 그 영턱스 클럽의 악보도 저도 하나 갖고 있었어요. 6312님 엄마랑 같이 TV 보면서 불렀던 신성우의 서시 듣고 싶어요. 엄마가 네가 이 노래를 아는 게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이 곡은 사실 엄청나게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신성우 씨의 대표 곡이기도 하고요. 4371님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90년대 하면 빠질 수 없지 않나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곡은 빠질 수가 없죠. 박진영 씨의 가성이 참 매력적인 그런 곡입니다. 0557님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듣고 싶어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두근두근 해요 하셨습니다. 두근두근한 곡들이 가끔 있죠. 왠지 듣기만 해도 심장 떨리는 가사가 막 와닿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멜로디가 기가 막히게 나의 취향도 아닌데 왠지 떨리는 곡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노래가 종종 있어서 괜히 찾아보고 그렇기도 합니다. 1396님 최근에 부모님과 토토가를 보면서 엄정화의 초대를 처음 듣게 됐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네요.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그 엄정화 씨가 참 매력적이었죠. 토토가에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역시 뭐랄까 성숙한 여성이라면 노출 없이도 저렇게 뭔가 섹시함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022님 아 자야 하는데 노래들이 저의 발목을 붙잡네요. 90년대 중고교 시절을 보낸 저는 옛날 친구들과 선생님이 정말 그리워졌어요 하셨습니다. 그쵸 노래를 들으면 그때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교복 입었던 그때로 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던 친구들과 떡볶이 먹었던 그때로 막 돌아간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5114님이 신청하신 핑클의 루비 그리고 4371님이 신청하신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핑크의 루비,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벗 굿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주라님, 90년대 생이라서 아는 노래가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토토가 보면서 정말 다 따라 부르는 제가 있더라고요.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노래들이라 저에게도 이런 영향을 끼쳤나 봐요 하셨습니다. 전 90년생이잖아요. 그럼 윤주라 씨는 저랑 뭐 못해야 동갑이겠네요. 90년대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무의식 중에 우리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던 거죠.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 가사들과 멜로디들이. 그리고 그 무대를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멜로디를 따라 부르고 가사가 생각나고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바일 메신저로 수자님이 토토가에 나오진 않았지만 진짜 마음을 울리는 노래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토토가에 뭐 인터넷에 이런 글들 참 많던데 토토가에 나왔어야 할 가수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90년대 가수들이 많이 있고 또 보고 싶은 다시 보고 싶은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닐까 싶네요. 최세미님, 조성모의 가시나무 듣고 싶네요. 이 시간이랑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조성모 씨의 뭐랄까 따뜻하고 그리고 미성 그런 매력이 많이 느껴지는 곡이죠. 허소영님, 지금 다시 뭉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G.O.D의 촛불 하나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촛불 하나 가사 참 좋죠.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가사인데 제가 중학교 때였나요? 초등학교 때였나요?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보면서 와 진짜 희망적이다. 되게 많은 사람에게 뭐랄까 용기를 좀 불어넣어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노래에서도 아마 콰이어가 나올 텐데 촛불 하나에서도 5415님 저희 가족이 독일로 1년 동안 갔다 와서 엄마가 밤을 새면서 짐을 풀고 있어요. 같이 라디오 듣고 있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진우션의 말해줘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이 진우션의 말해줘를 좋아하신다라는 걸 언제 알게 되셨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이번에 토토가 때문에 알게 된 건 아니실까 싶어요. 전 4815님 근데요 저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신청했는데 말입니다. 항상 기다리는데 왜 저를 애달프게 만드시는지요. 엉엉 미워하셨습니다. 아 군인인 줄 알았지 말입니다. 근데 뒤에 또 지효가 나와서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9481님 종현씨 저도 종현씨 앨범 하나 사고 싶네요. 앨범 사서 잘 들을게요. 근데 저는 사실 승훈 오빠의 팬입니다. 승훈 오빠의 엄마야 듣고 싶어요. 신승훈씨죠? 엄마야 이 노래 되게 와 가사가 되게 재밌다. 그리고 저 가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엄마야로 쓰다니 되게 역시 최고다. 센스가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그리고 그린데이의 바스켓 케이스 두 곡 듣겠습니다. 푸른 밤 종현입니다. 90s 벗 굿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왜 이렇게 긴장되죠, 갑자기? 긴장되네요. 김유진님. 아니, 벌써 1시 30분이라니. 솔로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도 들려주고 90년대 노래로 꽉꽉 채워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노래 또 많이 들려주세요. 특집으로 해서 하셨습니다. 또 하긴 힘들어요. 그럼 혼나요. 박민식님. 팝도 틀어주는 건가요? 90년대 하면 가장 생각나는 그룹 중 하나가 웨스트라이프. 어릴 적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었는데 My Love 신청합니다. 아, 이 곡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서 막 들으면서 막 노래 연습하고 그랬었는데 와, 너무 좋았어요. 그때 처음 듣고 거의 저는 신세계였어요. 와,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아니, 미국 노래, 그래 영어로 된 노래가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이었나 그때쯤이었는데. 1271님, 쫑디가 90년생이라 80년생인 저랑 몇 살 차이가 안 나도 뭔가 세대 차이 날 것 같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신기해요 하셨습니다. 뭐였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엄정화 씨 얘긴가? 진우션 씨래. 진우션 씨. 진우션 얘기였나? 어쨌건 뭐 그런 가수들의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한두 살, 세네 살 차이가 나도 그 추억 같은 것들은 같이 갖고 있잖아요. 김예미님, 97년생 고등학생인 저도 지금 들으면 좋은 노래 잭스키스의 커플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잭스키스 하면 커플이죠. 아우, 정말 잭스키스는 너무 다 잘생겼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H.O.T를 좋아했었단 말입니다. 9654님, 2000년생이지만 S.E.S의 I'm Your Girl 들으면 흥얼흥얼 거리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들으면서 단절되었던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명곡은 명곡인 이유가 있네요 하셨습니다. I'm Your Girl이 혹시 2000년대 이후에 나왔나요? 그 전에 나왔을 텐데.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노래를, 우와, 대단하네요. 저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를 흥얼거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리메이크돼서 알고 있는 곡들이거든요. I'm Your Girl도 리메이크가 됐었나? 7521님, 제가 99년생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H.O.T. 전사의 후에 좋아하거든요. 틀어줄 거죠? 하셨습니다. 전사 후에는 지금 틀어드리기에는 푸른밤 시간대와 너무 닭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아하는 노래고요. 전사의 후에가 그거 아닌가요? 둥둥둥둥둥둥둥 베이스 이렇게 나왔어. 808 베이스 소리. 1715님, 신하천일 요원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하셨습니다. 이 신하 노래 우리 누나도 정말 좋아하는데 저도 신하의 그 베스트 앨범에 들어가 있는 노래인데 정확히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되게 제가 들었던 신하 노래 중에 되게 상큼한 느낌이 나는 곡들이 있는데 신화는 좀 섹시한 곡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천일요원이나 이런 곡들은 좀 상큼한 느낌이 나서 저도 색다르게 들었던 곡들인데 오늘 한번 틀어드려야겠네요. 김지은님, 90년대 후반에 걸쳐있지만 간만에 베이비복스 언니들의 노래 듣고 싶어요. Get Up 신청해요. 그 노래죠.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I'm in a round, in a round. 가사를 몰라서. 자, 이제 내 손을 잡아요. 자, 노래 들을까요? 1715님 신청곡이죠. 신화의 천일유혼, 그리고 김지은님의 신청곡 베이비복스의 Get Up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my two time for your soul. Baby, box kick it. Come on. Come on. Swing. 신화의 천일유혼, 베이비복스의 Get Up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어우 신나네요.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9665님, 아니 쫑디 시간대 생각하고 선곡하는 거였어요? 아 지금 신나서 내적 댄스 추고 있었는데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고려는 하는데요. 전사의 후에는 너무 제목 자체가 너무 공격적이잖아요. 우리 아름답고 행복하게. 천일유혼 이런 거. 0525님 쫑디 솔로 노래도 듣고 싶고 라디오로 90년대 노래도 듣고 싶고 휴대폰이랑 라디오 이어폰 양쪽 귀에 꽂고 멀티 탭플레이 중이에요. 내일 출근 어쩌죠?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그렇게 들어도 막 행복하고 그런가요? 아, 신기하네. 양쪽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랑 휴대폰이랑 이렇게 동시에 듣는 거. 전 사실 음악은 이렇게 두 개 동시에 듣거나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김유희님, 지금도 왕성한 활동 중이지만 90년대와 지금을 이어주는 그룹 하면 코요테 아닌가요? 세대 차이를 죄송합니다. 무색하게 만드는 코요테만의 매력. 과거와 현재 사이 코요테의 순정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 코요테는 멤버들도 좀 바뀌었고 그 신지 씨의 보컬, 여성 보컬이 참 매력적인 그런 팀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90년대와 지금 2010년대까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팀이라면 코요테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도 좀 앨범을 내셨었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3997님 Take That의 How Deep Is Your Love 신청해요. 알파벳도 제대로 못 쓰던 시절에 TV에 나온 이 노래 듣고 반복해서 녹화해놓고 받아 적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가사 받아 적으려고 노력 많이 하죠. 저도 그랬어요. 한글로 써서 먼저 가사 외우고 그 다음에 영어 스펠링 적혀있는 가사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찾아보고 발음 다시 한번 맞춰보고 그랬었죠. 9240님 쫑디 오늘 선곡 다 좋네요. 사실 오늘 면접에 떨어졌는데 아까 러브벨트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노래가 위로가 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줘요. 오늘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 노래가 위로가 됐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그 러브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아가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나의 삶의 이유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었던 것들이 알고 보니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을 때의 뭐랄까 깨달음 이런 걸 좀 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날 지탱해줄 무언가가 있나요? 정말 큰일이 났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나를 꽉 잡아주고 크게 다치지 않게 잡아줄 무언가가 존재하나요?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하면서 러브벨트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90s but goodies 오늘의 마지막 곡만 남아있네요. 김유희님이 신청하신 곡이죠. 코요테의 순정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어두운 하늘 끝에 버려진 외로움에 익숙한 달을 따라 힘없이 흩어진 저 구름과 희미해진 별들의 차가운 노래. 난 홀로 갈 곳을 잃어 불안함 흔들리는 날개로 그저 멀리 날고 싶은 생각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두려움 없이 날아 어디로. 말없이 쓰러진 시간들과 스치는 바람만이 내 곁에 남아 어둠 속 던져버린 외침은 차가운 날이 되어 다시 내게로. 나는 홀로 갈 곳을 잃어 불안함에 흔들리는 날개로 그저 멀리 날고 싶은 생각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두려움 없이 날아 어디로. 날아올라 갈 수 없는 곳까지 볼 수 없는 곳까지 날아. 옥수사진관의 야간 비행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는 조금 흥분을 해서요 제 앨범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린 건 아닌가 걱정이 좀 되네요. 죄송합니다. 지난 7년간 수많은 스케줄들과 공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앨범도 수없이 많이 냈지만 솔로로 혼자 무대를 준비하고 곡을 또 만들고 그 곡들을 위해서 샤이니 멤버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협업을 하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그런지 여전히 떨리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세상을 향해 던져진 저의 노래들 그것들도 또 다른 저 자신이라는 생각에 무서움을 극복하고 저 멀리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푸른방 가족들도 제가 항상 여러분의 옆에 서 있듯이요 여러분들도 언제나처럼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끝곡 옥수사진관의 야간비행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목소리) 내일도 쉬러 와요.